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아멘.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사 영원한 복을 영원한 생명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하나임 찬양대가 외친 것처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의 고전 춘향전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장원에 급제한 이몽룡이 남원으로 자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임금의 특별 지령을 받은 시크릿 에이전트 암행어사가 되어서 갔는데 신분을 노출할 수가 없어서 춘향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장모인 월매에게도 신분을 감추고 드디어 남원부사 변학도의 생일잔치에 찾아갑니다. 행색이 너무 남루하니까 사령들이 못 들어오게 막지요. 그런데 그때 마음씨 좋은 운봉부사 그분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음식을 잘 받아 먹었으니 답례로 내가 그라나 짓겠소 하고 이몽룡이 그러니까 그날 이 잔치의 본관인 남원부사 변학도가 운을 던져줍니다. 기름고 높을고 그래서 그 운에 맞춰서 시를 지어보고 못 지으면 곤장 다섯 대를 때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변학도가 잘 놀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운을 떼도 고고 네, 아주 잘 놓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몇백 년 전부터 벌써 이 후세대들을 예비하고서 고고하고서 운자를 줬는데 그때 이몽룡이 지었던 시가 바로 이것입니다. 금준 미주 천인열 옥반가요 만성고 기름질고 총루 낚시 민루락 가성고처 원성고 높을고 이렇게 운을 맞춰서 시를 던져줍니다. 이 해석을 보시다시피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천사람의 피요 옥수반에 마시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도다. 생일잔치 시로는 가당치도 않은 굉장히 무서운 시를 던져놓습니다. 원래 이 시는 중국의 조도사라고 하는 분이 썼던 시라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춘향전은 이 시를 던져놓고 그 다음에 절정으로 치닫지요. 그런데 이 시를 보자마자 운봉현감과 곡성현감이 바로 사색이 되어서 핑계를 대고 그 잔치를 뛰쳐나갑니다. 읽자마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안 거예요. 그 시를 읽자마자 이 시를 지은 사람의 정체를 파악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본관 변학도는 별 시덥지도 않은 서생 나부랑이 그러면서 무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춘향전의 마지막 절정이 나오죠.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네, 제가 판소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더 요란하게. 여러분, 이 장면이 춘향전에서 가장 요란하고 가장 시끄럽고 가장 신나게 외치는 장면입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근데 이 외침은 이몽룡이 외치는 게 아니에요. 암행어사가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부하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암행어사는 그냥 등장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를 따르던 몰래 따르던 모든 그 비밀 요원들이 갑자기 뛰쳐나와서 암행어사 출두야를 외치며 가능하면 더 요란하게 더 크게 외치고 모든 탐관오리와 그 수하들이 혼비백산한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체포를 하지요. 암행어사의 권력을 믿고 그의 부하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신나게 요란하게 외칠 암행어사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암행어사, 아니 그보다 훨씬 더한 하늘로부터 온 임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임금이 준 마패를 가지고 탐관오리에게 호령하는 어사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친구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가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라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 왕께서 오셨는데 어찌 우리가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조선시대에 암행어사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한 600명인가 몇백 명 됐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비교도 되지 않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본체이신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 잠잠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예수님을 외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해서 외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혹시 침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외치느라고 바쁘시지도 않습니까? 내 재물을 자랑하느라, 내 학력을 자랑하느라, 나의 권세를 자랑하느라 예수님에 대해서는 혹시 침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군 대통령이 지금 폴틀리에 왔다고 하면은 여기 이 동네가 이 상태로 있을 수가 없죠. 정신 없을 거예요, 지금. 요란하고. 만약에 교황이 우리 교회 문 앞에 왔다면은 아마 근처에 차도 못 댈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 마음에 오셨는데 우리가 어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뻐하며 외치고 찬양하고 선포하는데 그것을 싫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39절을 보니까 바리새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을 지금 예수님에게 돌리는 거 이거 말이나 됩니까? 라고 반박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을 저절로 받아들이는 거룩한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이유를 하나라도 발견하면 그것을 물고 늘어져서 끝까지 부인하는 것이 이 세상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찾을까 하는 원수들도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하신 이 대답이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40절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왕이라고 선포할 때 만약 그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하면 돌들이 대신 소리를 질러준다는 뜻일까요? 우리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우리가 침묵하면 살아있는 우리가, 생명 있는 우리가, 호흡을 할 줄 아는 우리가, 건강한 폐를 가진 우리가 침묵하면 죽어있는 돌들이 대신 외쳐줄까요? 아, 우리 예수님은 대단하셔. 역시 돌멩이를 스피커로 사용하시나 보다. 그렇게 자만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것입니다. 이 말은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는 돌멩이보다 더 못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입도 없고 혀도 없고 생기가 없는 돌조각보다 더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게 부끄럽다는 뜻입니다. 입술을 가지고 혀를 가지고 있는 게 부끄러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침묵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모든 고백은 다 가짜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편할 때, 이익이 없고 손해가 올 때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결코 중간 지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지금까지 주님과 더불어 동행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할 때 외치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외쳤던 모든 것이 다 나에게는 무의미한 것이오라고 선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물론 예수님께서 부인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니 그래도 제가 베드로처럼 부인하진 않았어요? 라고 대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있을 때 그 앞에서 잠잠하는 것은 그들의 비난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인을 묵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왕이시라면, 여러분의 구세주시라면 침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신 것을 제자들이 이렇게 외치고 선포한 것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우기 원합니까? 주님이 오셨음을 선포하는 이 아름다운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33절을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드린 분들이 있었습니다. 33절 보니까 나귀 새끼를 볼 때 그 임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 소유로 그 나귀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 나귀를 그냥 드립니다. 빌려주기로 미리 작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결단하고 아예 드리는 것인지 우리는 정확한 내막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쓰시도록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가 지금은 별 볼품이 없어 보여도 예전에는 굉장히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큰 차이가 나귀에서 경계선이 갈라졌습니다. 재물을 드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물질을 드려서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나귀 새끼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나도 필요합니다. 나도 써야 합니다. 내 것도, 내 필요도, 내 소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재물을 드린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그 중에는 겉옷을 드려서 주님의 오심을 증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나귀 등에 앉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앉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길을 가시는데, 물론 나귀가 걸어가는 길이긴 하지만 왕이 가시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대궐에 있는 융단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많이 보는 레드카펫은 아니어도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환영했습니다. 겉옷은 우리의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당장 겉옷을 벗고 바깥으로 뛰어다닌다면 모양새가 좀 이상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또 지금처럼 옷이 많지 않아서 겉옷을 벗으면 바로 속옷입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나의 자존심을, 나의 체면을, 나의 신분을 벗었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옷을 가지고 차별하는 세상이 아닙니다만은 고대로 갈수록 옷은 신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나의 신분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명예를 주님의 발 앞에 내어놓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명예와 나의 이름과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자랑이요, 주님이 나의 명예요, 주님이 나의 이름이 되십니다. 그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크게 외쳤습니다. 3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예수님의 오심을, 호산나 찬양을 크게 외쳤습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평화가, 또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을 돌렸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늘에서 오신 임금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삼위일체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삼위일체 신앙을 이해 못하는 집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무슬림이라든가 많은 이단들이 그런데요.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나 하나님 어머니나 심지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성경을 정말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제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능력을 부으십니다.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서로 계속해서 서로를 돕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를 세웁니다. 오늘 제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큰 소리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요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왜 저렇게 요란하게 한대? 기도를 왜 저렇게 요란하게 한대? 찬양 소리는 왜 또 저렇게 요란하대?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요란할 때는 요란하셔야 합니다.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체력과 이 또 뭐 면역력과 수많은 그런 갖다가 능력을 갖춘 분들은 하루 24시간씩 요란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겠죠. 대부분은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목도 아프고, 예, 몸도 지치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한 번쯤은 요란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 기회를 마음껏 활용했습니다. 기쁨에 겨워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위해서 한 번쯤은 요란하게 증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어서 줄띄어. 이렇게 하면은 누가 벌벌 떨겠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큰 소리로 외쳐야 멀린 사람이 들을까 말까 하는 것이지. 모기만한 소리로. 아니면 속으로. 그러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마 제자들은 하늘 높은 곳까지 들리라고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찬양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가지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을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천국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의 길을 터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엄청난 찬양을 제자들이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여,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고 하시는 고백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진정한 중재자, 죄인들을 하나님의 평화로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는 진정한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된 예배를 회복해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진정한 대제사장,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천국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할 수 있는 참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제자들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외쳤는데 이 외침을 누구를 향하여서 한 걸까요? 이렇게 외치는 이 고백과 찬양과 간증과 증거를 누구더러 들으라고 외친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 이 찬양은 물론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또 누가 이 찬양의 외침을 듣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오셨다라고 했는데 누가 그 선포를 듣습니까? 첫 번째, 우리 자신이 그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면은 누가 제일 큰 유익을 받아요? 한 사람이 유익을 받습니다. 듣는 사람들 좋죠. 네, 함께 찬양을 듣는 저희들 은혜 받습니다. 하지만 진짜 은혜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균형 잡은 존재 같은데 사실은 균형이 잘 안 잡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는데 온몸의 기능이 다 망가져서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가 잘못되어서 생명력이 멈출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늘 균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은 잘 믿는 것 같은데 영이 미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으로는 하나님을 이미 만났는데 아직 인격이 덜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몸이 아직 안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지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느낌은 안 따라올 때가 있어요. 밋밋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기쁨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기쁜 것 같지도 않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균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으로 기뻐, 오늘 제자들은 기뻐서 외쳤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뻐서 외쳤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먼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흥분이 먼저 되고 기쁨이 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담대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균형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것은 지역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우리도 은혜 받지만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지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들으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대로 해야 되겠죠. 물론 발음이 들려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듣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쳐야 합니다. 우리 마을에 오신 예수님을 외쳐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는 제자들 그곳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든 내가 익숙하지 않는 곳이든 예수님을 외칠 수 있는 그 근거는 충분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팜 선데이, 예, 팜추리, 그 종려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이 겉옷을 길에 펼쳤다고 하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또 사람들이 종려나무 이파리를 꺾어서 길바닥에도 놓고 그것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력으로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그리고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에 오늘 기념하는 이 날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나귀 새끼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의하면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왕, 백마탄, 전쟁에서 승리한 대단한 그런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야만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겸손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도 수많은 다른 왕들도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을 때 겸손하게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몰려와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폴틀리, 버겐 카운티, 뉴저지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선포할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선포할 때 또 우리는 하늘의 영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 중 하나는 영적인 세계를 정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의 안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가진 사명은 영계를 진압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장 11절, 3장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가 들어야 한다고요? 하늘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것은 악한 천사들, 마귀의 세력에게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수종하는 거룩한 천사들에게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을 3층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슬림은 7층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은 들을 필요가 없고 성경에서 3층천이라고 말할 때 1층천은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2층천 그 중간 하늘은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가끔 거룩한 천사들이 악한 세력과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하나님의 세력들이 싸운다고 할 때 그 전쟁터는 둘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올라갔다고 하는 3층전, 셋째 하늘, 지극히 높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진짜 천국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수종드는 거룩한 천사들만 있는 곳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의 고백을 선포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듣고 천사도 듣고 모든 세력들이 듣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천사들이 듣고 좋아합니다. 마귀는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듣고 영생의 길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흔들리는 신앙이 균형을 잡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들어와 계십니까? 그렇다면 침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요란하게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이시다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세주시오, 나의 하나님으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이제 잠잠하지 않도록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